제15과 관광 Lección 15, Turismo 1 여기가 호텔 관광 안내소입니까? 여기가 호텔 관광 안내소입니까? ¿Es aquí la oficina de información turística del hotel? 그렇습니다. 어디를 관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디를 관광하기를 원하십니까? Sí, ¿qué lugares turísticos desea visitar? 서울 시내 관광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 시내 관광을 하고 싶습니다. Quiero hacer un tour por Seúl. 남산,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비원, 올림픽공원 코스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남산,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비원, 올림픽공원 코스를 구원하고 싶습니다. Quisiera recomendarle el tour turístico del Monte Namsan, Museo Central Nacional, Palacio de Gyeongbok, el Jardín Secreto y el Parque Olímpico. 요금은 얼마입니까? 요금은 얼마입니까? ¿Cuánto cuesta el tour? 1인당 3만 원입니다. 1인당 3만 원입니다. 30.000 wones por persona. 버스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버스는 어디서 출발합니까? ¿Dónde parte el autobús? 호텔 앞에서 출발합니다. 호텔 앞에서 출발합니다. El autobús parte enfrente del hotel. 몇 시에 출발합니까? 몇 시에 출발합니까? ¿A qué hora parte? 매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매일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Parte todos los días a las 10 de la mañana. Hasta aquí la lección 15. Vea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관광 Turismo. 안내소. Oficina de información. 시내 관광. Turismo urbano. 권하다. Recomendar. 1인당. Por persona. 출발하다. Partir. Enfrente de 매일 todos los días 오전 la mañana